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째 쯤하여 여러 나라 인사들이 전문과 편지들을 통하여 사회주의 위협과 인류 자주의 위협 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전연맹 볼세비쿠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전 국회 상원 부의장, 스웨리의 주체서상연구소도 책임자, 파키스탄 자력갱생연구협회 위원장은 전문가 편지들에서 김일성 주석학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일도 세우시었으며 세계의 자주와 위협에 한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국가활동가, 만민의 자애로운 어보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인민의 행복과 복리, 인류의 자주위협에 쌓아 올리신 김일성 주석의 위대한 업적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